세계 버고니 날에 즈음한 행사가 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송중앙기관 사회단체 버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과 주조 세계버건기구 대표,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정신건강관리와 우울증에 관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. 이후 참가자들은 문수기능회복원을 참관했습니다. 한편 이날 세계 버건의 날에 즈음한 집중위생 선전이 각 도에서 진행됐습니다.